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아입니다. 이제 바로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요즘 뭐 사실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 뭐 그래서 이 다가오는 명절이 뭐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은 뭐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참에 부모님도 좀 뵙고 그리고 뭐 고향 공기도 좀 쐬면서 나름 또 리프레시 할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좀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 추석이 코앞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추석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추석은 이제 음력 8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추석이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이제 그대로 풀어 쓰면 이제 가을 저녁이란 이제 뜻이 되죠. 근데 뭐 다른 명절 이름과는 다르게 이 추석은 사실 이제 순수한 한국산 한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가을 저녁이라 뭐 뭔가 나름 또 시적이지 않습니까? 추석에 원래 이제 쓴 우리말은 한가위라고 하지요. 이제 딱 가운데 뭐 이런 뜻인데 사실 뭐이 말은 이제 중국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똑같이 이제 추수를 기념하는 날을 가을에 이제 딱 중간 요렇게 이제 정하게 됐죠. 음력으로 따지면 가을은 이제 대충 7월부터 이제 9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7월, 8월, 9월 요렇게 되는데 이제 요것을 초추, 중추, 말추 요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의 가운데는 이제 바로 8월 중추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때문에 추석을 이제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고, 가운데 달이라는 뜻을 이곳을 이제 순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한가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추석을 가리켜서 이제 뭐 8월 대보름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추석을 대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좀더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이제 대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월 대보름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달의 보름달은 이제 보통 대보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뭐큰 보름달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 달 중에서 가장 큰 형이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가장 첫 달의 보름달이 1년 12달 보름달 중에서도 가장 큰 형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대보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충 이제 8월 정도가 되면 중간에서도 조금 이제 아래쪽 동생뻘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8월 보름달을 뭐 대보름이다 라고 부르면 사실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대보름이 실제로 이제 달이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좀 아셨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달은 그 때에 따라서 조금 이제 크게 보이기도 하고 또뭐 때로는 좀 작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이유는 이제 달의 그 공전 궤도의 모양 때문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달의 공전 궤도는 좀 완벽한 원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타원 모양을 이제 띠고 있게 되죠. 때문에 이제 달이 이 공전 궤도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지구에서 보기에 그 크기가 조금씩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의 변화는 역시 이제 가장 가까울 때하고 이제 가장 멀 때가 약한 10%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이제 보기에도 살짝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크기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과 지구 간의 거리는 이제 평균 약간 38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가장 가까워질 때는 36만 정도가 되고, 가장 멀게 되면 약 40만 킬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멀 때의 달에 비해서 가장 가까울 때의 달이 약한 14% 정도 그 크기가 더커 보이게 되고, 요때의 달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슈퍼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사실 한14% 정도면 이제 아주 눈썰미가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나 이거 좀커 보이는데 정도는 이제 느낄 뿐이지 눈에 이렇게 막확 띄게 엄청나게 이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밝기는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슈퍼문의 크기가 이제 14%밖에 크지 않지만 사실 그 밝기는 거의 한 30% 정도가 이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진 않더라도 그 밝기 면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밝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슈퍼문은 이제 눈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확 띄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달이 지구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제 슈퍼문이 뜨는 그 주기는 지구의 그 공전 주기와는 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제 정월 대보름이나 뭐 추석 한가위 보름달이 슈퍼문이 되는 경우는 사실 매우 좀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올해 그러니까 이제 바로 2015년 그 추석 보름달이 바로 이 슈퍼문이 된다고 하는군요. 이 뭐 날씨가 많이 도와줘서 올 추석에 보름달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아주 굉장히 희귀한 경험.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면서도 슈퍼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신기한 그 천체이긴 합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생명의 탄생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우리 지구에 이 생명체가 탄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의 존재 덕분이다 라는 것은 이제는 뭐 거의 확실한 이론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죠. 달의 그 반지름이 약 한 3,500km 정도인데요. 지구가 이제 13,000km 정도가 되니까 대충 이제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넓이는 그 길이의 제곱, 그리고 또 부피는 또 3제곱, 이렇게 되니까 달의 부피는 이제 지구의 부피에 비해서 약 4의 3제곱분의 1,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64분의 1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반지름이 정확히 한 4분의 1이 아니니까 보다 이제 정확한 부피의 비율은 한 50분의 1 정도?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만약 이제 지구와 달의 밀도가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달의 질량은 부피와 비슷하게 지구의 한 5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한 2%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실제 그 달의 질량은 지구의 1.2%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피에 비해서 그 무게가 좀 가벼운 이유는 달이 이제 처음 생성된 그 방식에서부터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달이 만들어진 그 시기는 초기 그 태양계가 막 형성되는 그 고시기.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를 이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다른 행성들이 서서히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한 그 시점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기에 지금의 그 화성 정도 되는 크기에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한 절반 정도 크기의 그 외계 행성이 샥 날아와서 지구와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다시면 이게 잘못했으면 지구가 완전히 이제 뭐 빠개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이제 큰 충돌이었지만 요 날라온 행성의 크기와 그 충돌 각도가 아주 뭐 약간 이제 애매해가지고 또 이때 이제 지구는 약간 또 완전히 그 딱딱하게 완전히 굳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마그마가 이렇게 약간 넘실거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젤 타입의 좀 물렁물렁한 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쪼개지는 상황까지는 이제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별은 이제 조각조각 해체될 듯, 될 듯 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의 별로 이제 뭉치게 되어서 지금의 이제 지구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 충돌 당시에 그 주변으로 튀어나갔던 뭐 이런 마그마랑 돌멩이들이 이제 지구 가까이에서 지들끼리 이제 슬슬 뭉쳐서 그 지금의 그 달을 구성하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충돌 당시에 그 철과 같이 이제 무거운 금속들은 이제 지구로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무암처럼 이제 구멍 뿡뿡 뚫린 뭐 그런 좀 가벼운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좀 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지들끼리 뭉쳐갖고 그래서 이제 달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는 그 크기에 비해서 이제 철이 이제 아주 많은 아주 독특한 그런 행성이 되었고 달은 또 반대로 그 크기에 비해서 조금 이제 가벼운 그런 이제 위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덕분에 지구는 이제 작은 크기에 비해서 아주 강한 그런 이제 자기장을 가지게 되고 강력한 이제 태양풍을 견딜 수 있게 되어서 이 생명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했죠. 어쨌든 그 달의 질량이 지구의 한 1.2%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니까 이건 뭐 달이 아주 뭐 쥐똥만하게 작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제 지름으로 따지면은 뭐 거의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태양계 전체를 뒤져봐도 이 정도로 큰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행성은 목성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목성의 위성이라고 해도 가장 큰 것이 달보다도 약간, 아주 약간 좀, 약간 좀큰 정도인데, 그런데 그 엄마별인 목성은 지구에 비하면 이제 부피면에서 거의 약한 1000배 정도 이렇게 큰 행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별과의 비율을 따져본다 그러면 이 달이 얼마나 사실 비정상적으로 큰 위성인지가 이제 대충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얼음 같은 걸 이제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 다른 위성들에 비해서 대부분 이제 돌덩이로 이제 이루어진 이 달은 무게도 뭐 사실은 엄청 많이 나가는 그런 위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크고 무거운 위성을 거느린 행성은 당연히 또 태양계에서는 지구가 유일하고, 아마 또 이게 은하계에서도 이제 찾아보기 힘든, 그렇게라고 내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크고 무거운 달은 지구의 그 자전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이제 마치 이게 돌고 있는 팽이가 넘어지지 않게 계속 옆에서 이제 채찍질을 뭐 해준다거나 할까, 뭐 어쨌든 그 지구의 그 주위를 빠르게 돌면서 지구가 안정적으로 이제 돌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전축이 안정이 되면 그 행성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계속 큰 변동이 없이 어떤 그 기후 환경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게 안정적으로 이제 진화를 할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 여유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달은 지구에게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 기후 환경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지적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달의 존재는 특히 이제 우리 인간과 같은 이 지적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게 도와준 뭐 1등 공신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절대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은 이 이외에도 그 지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중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밀물과 썰물이 있죠. 아주 크고 그 무거운 위성이 그것도 이제 가까이에서도 떠 있기 때문에 이 달이 지구에 미치는 이 중력은 사실 이제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달의 중력 때문에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은 달 쪽으로 이제 당겨져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것을 이제 밀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구는 하루에 이제 한 바퀴씩 자전을 하니까 그 지구 위에 이제 모든 부분은 하루에 한 번만 달을 이제 향하게 될 거고, 이러면 밀물은 하루에 한 번만 발생해야 되죠. 아,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밀물은 하루에 두 번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달의 그 공전 궤도의 중심이 그 지구의 중심과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하기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 이제 보통 어른들이 이제 애들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빙빙빙빙 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이제 애들의 몸무게가 어른보다 이제 좀 가볍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애들은 어른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이제 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거두 애들은 발도 이제 떠주고 애 잡고 이제 빙빙 돌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른을 축으로 해서. 근데 이제 요때도 이제 자세히 보면 어른 역시 살짝 그 손잡고 있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몸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정말 뭐 깃털 같지 않는 이상이야 어른이 도는 것에 아이의 몸무게가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제 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이게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데, 그렇게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애들 몸무게가 이제 우리랑 똑같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맞잡고 돌게 되면, 이두 사람은 서로 이제 손을 맞잡고 그 맞잡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달 역시 그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돌고 있지만, 그 중심은 그 지구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그러니까 표면 쪽에 좀 가까운 뭐 그런 어떤 한 지점이 됩니다. 근데 굳이 표현을 한다 그러면 지구 역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달 주위를 공전한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달 반대편의 지구 표면은 달 쪽보다는 이제 더 멀게 회전하게 되고 이때 바로 이제 원심력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달을 바라보는 지역은 달의 인력 때문에, 그리고 달 맞은편 쪽은 지구와 달이 서로 돌 때 발생하는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밀물 썰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태양 역시 또 이제 이 밀물 썰물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합니다. 물론 뭐 달에 비해서는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뭐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긴 하지만, 사실 또 반대로 그 질량 역시 또 말도 안 되게 크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대충 달의 한 절반 정도, 요 정도의 인력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달과 태양이 이제 서로 다른 방향에 위치할 때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만약 그 달과 태양이 같은 방향에 있게 되면 다른 때보다도 이제 훨씬 더 높은 밀물과 썰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더 부풀어 오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이제 보통 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제 달과 태양이 서로 직각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제 즉 달의 인력을 태양의 인력이 가장 이제 방해하는 그런 시점에는 이제 밀물이 아주 얕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대충 이제 중학교 과학 시간에 아마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달의 그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는 사실 이제 똑같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이제 달의 한쪽 면만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 달이 생겼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는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추측은 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거의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꼭 달을 그 줄에 묶어서 지구 주위를 계속 이렇게 돌리는 듯한 뭐 이렇게 된다고도 보여지죠. 근데 실제로 이제 달 표면 중에서 지구를 향한 쪽은 다른 곳보다 1km 정도가 이렇게 부풀러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인력이 작용을 해서 그런 거죠. 이제 물론 아직까지 그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일치하는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밝혀진 거는 뭐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제 평소 달의 그 뒷면을 볼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달의 뒷면에 어떤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 아,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아폴로 우주선이 이제 달을 탐사하고 나서 사실 뭐 달의 뒷면에 뭐 별거 없고 그냥 앞면과 비슷한 뭐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밝혀졌죠. 이제 아무튼 이제 달은 늘 같은 쪽으로만 이제 지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습은 당연히 언제나 이제 똑같을 수밖에 없죠. 보통 그 모습은 절구를 찢는 이제 토끼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달 표면의 무늬를 토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나라는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사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중국, 일본 요 정도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좀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쪽에서는 뭐 여자의 모습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당나귀라든가 뭐 두꺼비, 뭐 바닷개 뭐 등등 해서 뭐 각 나라마다 이 독특한 그 나름대로의 그 해석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문양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런 해석이 다른 이유는 그 지역마다 그 달의 모습이 정말 다르게 보여서 이렇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뭐 이거 제 생각에는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왜 이 지구에서 보여지는 달은 지구의 어디에 있던 간에 사실은 뭐 항상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달을 보고 뭐 토끼니 여자니 하는 식으로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뭐 그날의 이제 어떤 문화나 뭐 전통 뭐 이런 거에 이제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쌀 농사를 이제 주로 짓고 또 이제 절구 짓고 떡해 먹고 이런 문화권에서는 절구를 찢고 있는 그런 토끼를 연상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근데 뭐 사실 저 또한 어렸을 때는 이제 달을 보면서 아, 저게 어떻게 그 토끼의 모습인가 하고 이제 의심했던 적이 있긴 한데 이게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뭐 계속 이렇게 그 세례가 됐는지 어쨌는지 맞아 이게 정말 토끼 맞네 이렇게 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특별히 이제 이게 슈퍼문이 뜨는 이렇게 되니까 이때 어떤 그림인지 아이들과 함께 좀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나름대로 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동양 쪽에서는 달을 아주 그 나름 친근하게 이렇게 좀 여깁니다. 특히나 보름달 뭐 이러면 뭔가 좀 행운 뭐 이런 증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따뜻하고 뭔가 좀 풍요로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좀 정감이 가는 뭐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서양에서는 이 서양에서의 보름달은 동양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뉘앙스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름달이 뜨면 뭐 늑대 인간이 뭐 나타난다거나 이게 보름달을 바라보면 약간 좀 뭐 미친대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이 그 좀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불길하다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셈인데 이게 뭐 어떻게 같은 보름달을 보면서 이 동양과 서양의 이 시각 차이가 이렇게 좀 극명하게 달라지는지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기까지도 하죠. 하지만 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면 사실 뭐 제가 오바른 걸 수도 있지만 뭐 주로 이제 약탈, 뭐 도둑질, 뭐 바이킹 뭐 이런 애들 약탈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베이스로 하는 그 천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도둑질은 이제 주로 보통 밤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름달이 뜨면 아무래도 이제 좀 밝으니까 도둑질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보름달을 기피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정신적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아 보름달 좀 재수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아닌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한번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름달을 이제 불길하게 여기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서양의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블루문이라고 이제 들러보셨을 것 같습니다. 블루문. 원스 인 어 블루문 뭐 이런 거 이게 뭐 사실 그냥 해석하면 뭐 파란 달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뭐 불길한 달 정도로 보는 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더 해석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달이 이제 30일마다 지구를 이제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한 달이 이제 30일입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9.5일쯤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양력은 31일까지 있는 달도 있지 않습니까? 요 때문에 이제 만약에 양력으로 1일에 보름달이 떴다. 그러면 그달 31일에는 다시 또 보름달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양력으로 같은 달에 두 번 보름달이 뜨게 되면 이 두 번째 보름달을 우리가 블루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뜨는 보름달도 아이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문화권인데 두 번씩이나 뜨니까 이게 얼마나 재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루문은 아주 이제 불길하게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루문은 같은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 그리고 되게 불길한 달, 뭐 이런 뜻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파란 달이라고 이제 알고 계셨다면 사실 이제 그건 틀린 이야기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던 달은 20세기 들어와서 그 우주과학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달을 이제 직접 탐사하겠다는 욕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폴로 계획이 수립이 되기에 이르게 되죠. 사실 이 아폴로 계획은 그 달을 탐사해서 뭔가 뭐 우주의 신비를 밝힌다거나 아니면 뭐 달의 자원을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그 인류 전체 어떤 그 이익에 공헌할 이런 목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죠. 사실 이제 당시에 소련과 이제 모든 측면에서 경쟁하고 있었던 그 미국이 소련이 이제 미국보다 먼저 유인 우주선을 이제 날려보내고 이런 성공을 시키니까 여기에 이제 자존심 강한 미국이 질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한 끝에 야 이거 소련보다는 이제 우리가 더 빨리 달에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했던 것이 바로 그 아폴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아폴로 계획에 들어갔던 비용은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하나로 약 한 200조 정도의 그 규모였는데, 이게 뭐 200억도 아니고 이제 200조. 아, 현재 그 미국 나사의 1년 예산이 20조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뭐 엄청난 나사 전체의 예산, 1년 예산이 20조인데, 아폴로 계획 하나만 갖고 한 200조를 때렸다니까, 사실은 뭐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게 뭐 얼마나 이 유인 달 그 탐사에 그 미쳐 있었던지 미국이 그걸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정도 돈을 쏟아붓고도 사실 이제 뭐 유인 달 탐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그 되게 위험한 그런 프로젝트였죠. 뭐 발사 전까지 뭐 수많은 뭐 오류와 위험성이 이제 여기저기에 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제 일정에 맞춰서 로켓 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우주와 달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극한 상황들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뭐 이런 거 대신에 일단 쏴보고 그래서 우주에서 그리고 이제 뭐 혹은 뭐 달에 직접 가서 처음 겪으면서 그때그때 맨 땅에 헤딩하면서 땜빵으로 뭐 이렇게 해결하는 뭐 그렇게 사실씩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매회 진행되는 그 우주선 발사는 사실상 뭐 다음번 발사를 위한 뭐 테스트였다라고 표현을 해도 뭐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달로 떠나는 이제 우주선 조종사들이나 그리고 이제 나사에 그 남아있는 관계자들 모두 그 아폴로 우주선의 조종사들이 사실 뭐 살아서 귀환할 확률을 아주 아주 그 낮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달 표면에 이제 처음 그 사람이 내린 그 아폴로 11호 이 11호를 띄울 당시에 그 미국 정부에서도 그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도착한 그 우주인 암스트롱이죠. 우주인이 그 지구로 귀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한 어떤 그 조문 행사와 연설문 이런 것까지 다 미리 만들어 놓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진행했던 아폴로 계획은 그 원래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일단 뭐 17번이나 띄운 그 아폴로 우주선에서 어떤 그 정해진 미션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은 그 1호와 13호 이렇게 두 번뿐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사실 뭐 인명사고로는 사실 뭐 가장 첫 번째인 1호에 그 3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3호 같은 경우에도 뭐 운행 도중에 그 불의의 사고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운과 뭐 노력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결합으로 해서 조종사 모두가 살아서 이제 지구로 귀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일화가 이제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앞으로 계획에서는 모두 6번 달 표면에 이제 사람이 내려갔다 이제 오는데 성공을 하게 됐는데 우주선 발사와 그리고 뭐 궤도 비행, 착륙선 도킹 뭐 이게 등등을 테스트한 그 2호부터 10호까지의 그 비행 이후에 11호부터 17호까지 그 이 중에서 사고가 났던 13호를 빼고 이렇게 보면 이제 비행선이 모두 6번이죠. 이 6번에 걸쳐서 달 표면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호의 비행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인류는 달에 사람을 이제 보내지 않고 있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제 간혹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실제로 이제 달 탐사가는 뭐 존재하지 않았다. 뭐 사람이 뭐 거의 안 갔다. 뭐 이런 음모론을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 근거로 드는 것을 이제 대표적인 것은 그 달 표면에서 이제 찍은 사진에서 깃발이 마치 이제 바람에 펄럭이는 것처럼 보인다. 달에 바람이 안 부는데.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진을 좀 이제 그럴싸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깃발을 구겨서 찍은 그 나사의 의도였을 뿐이고 뭐 이걸 근거로 이제 달에 사람이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이제 좀 단순한 그런 이제 음모론에 이제 불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달에 그 착륙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그 달 표면에 설치한 그 반사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레이저를 신호를 쏘아 보낸 곳으로 그대로 이제 반사를 시키는 일종의 그 거울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판은 이제 아폴로 11호와 14호가 착륙했을 때 달의 그 적도 근방에 설치한 것으로 그 보름달이 되었을 때 달의 그 적도 부근으로 레이저를 쏘면 약 3초 후에 반사된 레이저가 다시 지구로 이제 돌아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대부분의 그 천문대에서 실제로 테스트가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약간의 그 과학 지식이 있다 그러면 뭐 일반 개인들이 직접 기계를 제작해서 실험을 이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무인 우주선을 보내서 반사경을 거기다가 뭐 떨어뜨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반사경이 이제 사람이 달에 간 증거, 직접적인 증거는 될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게 당시 기술력을 생각을 해보면 무인 로켓이 달까지 가서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을 한 다음, 아니면 뭐 정확하게 어딜 떨어뜨린다든가 레이저 반사경을 정교하게 어떻게 설치할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사람이 달에 갔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이제 그렇게 무인위성 하면 훨씬 더그 실현하기 더 어려운, 더좀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가 또 이제 말이 좀안 된다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사람들이 뭐 달에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뭐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폴로 17호 이후에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이제 그 달에 사람을 보내고 있지 않는데, 아,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사실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돈이죠. 200조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제 기껏 달에 가봤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쓸만한 게 거의 없었던 겁니다. 뭐 기껏대야 뭐한몇 킬로 정도 이제 그 월석 정도가 다인데, 물론 이제 이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뭐 주장을 해냈다거나 뭐 이런 그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뭐 사실 몇 가지가 밝혀지긴 했지만, 이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사실 뭐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된 거죠. 이게 뭐 아무리 이제 돈을 막 찍어내는 그런 미국이라고 해도 200조 원이나 드는 그런 비용을 이제 무한정 쏟아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때문에 그 아폴로 계획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쪽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굳이 뭐 달에 사람을 보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모르죠. 부동산이 뭐 엄청 뜨지 않은 이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지난 그 얼마 전그 대선 후보 토론 때뭐 후보가 뭐 2020년까지 뭐 달나라에 태극기를 꽂겠다 뭐 이런 공약을 했던 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게 뭐 무슨 생각을 갖고 이제 그런 공약을 내건 건지, 사실 뭐달 탐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더하기 빼기도 안 해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공약으로 한다는 거, 뭐 정신 세계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당장 그 인공위성 국산화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돈 되는 좀 경제성 있는 거에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 뭐 우주정거장에 지분이라도 더 산다거나 뭐 이런 게더 현실적인데, 뭐 쓸데없이 달에다가 사람 한번 앉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야말로 이게 구시대적인 거 동화 같은 뭐 이런 공상만으로 이제 우주 산업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이제 그런 좀 우려가 좀 들게 됩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이제 달 이야기로 돌아와서, 앞서 그 크기와 질량 면에서 아주 그 독특한 위성이 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다른 아주 특이한, 뭐 어찌 보면 이제 아주 신비한 측면이 많은 그런 천체입니다. 몇 가지만 좀더 알아보면, 다른 태양에 비해서 그 넓이 면에서는 약한 400배 정도가 작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보다 400배 정도 가까이에 있죠.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 보는 달은 태양과 이제 크기가 뭐 거의 똑같다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태양과 달에 얽힌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와 그리고 이제 점성술이 많이 이제 발달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건 살짝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달의 자전 속도를 계산하면 하루에 약딱한 400km 정도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는 달의 자전 속도의 400배에 달하죠. 계속 400, 400이 이제 반복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제 신기한 걸 말씀을 드릴까요? 이 지구는 이제 1년에 365번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이 지구를 365번 공전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 약 1만 일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달의 지름에 비해서 지구의 지름은 약365% 정도가 됩니다. 이거 엄청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라면 뭔가 정말 어떤 그 절대자가 있어서 아, 계산, 옆에다 계산기 딱딱 두고, 딱딱 두드려가면서 달을 만들어서 지구 주위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말 그 알면 알수록 신기한 면이 많은 그런 게 이제 달인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지구에 가장 가까운 친구, 이 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셔서 송편을 빗다가 저녁이 되어서 하늘을 보시면 보름달이 아마도 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보통 추석 때와는 좀 틀리게 보기 드문 슈퍼문이 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야, 그저 그냥 달참 밝다. 요렇게만 말하시지 마시고,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그 달에 얽힌 이야기를 한두 개쯤 좀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나름 또 가족끼리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 자, 그리고 올 추석은 이제 저 또한 이제 부모님도 좀 뵙고 뭐 해야 해서 다음 주 에피소드는 이제 올리지 못할 것 같은데 한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하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추석 잘 보내시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